보도에 의하면 21일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 행동 성원들이 괴리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주변에서 2억 등연의 구속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21일 남조선 인터넷 신문들인 민중의 소리는 박근혜 구속 수사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민족일보는 박근혜의 하수인인 황교안이 괴뢰 국무총리 자리에서 즉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